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는 려명고리를 말리마 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워 사회주의 조선의 강대성과 필승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인민군 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에게 13일 감사문을 보냈습니다. 감사문은 려명고리 건설의 완공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들이 올리는 충정의 선물이며 당과 국가 군대와 인민이 쟁취한 대승리, 좋은 인민적인 대경사라고 밝혔습니다. 려명고리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 장병들과 돌격대원들 지원자들이 조국보위 처소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전고마다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 나아감으로써 주체혁명의 최후 승리를 앞당겨 나아가는 데 적극 이바지하리라는 믿음을 표시한다고 감사문은 지적했습니다.